한 그루의 나무가 되라고 한다면 나는 산봉우리의 낙낙장송보다 수많은 나무들이 합창하는 숲속에 서고 싶습니다. 한 알의 물방울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 바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지막한 동네에서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많이 배운, 하지만 머릿속보다는 마음속에 든 것이 많아서 스스로 몸을 낮추는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모두 서로 잘났고 모두 소위 튀고 싶어하는 세상에 이 나지막한 동네에서 옆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살고 싶다는 이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티븐 스피버그와 조지 루카스가 제작한 The Land Before Time 만화영화 공룡시대 중에서 It We Hold On Together 다이애나 로스의 노래였습니다. 아, 공룡시대의 이 노래는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신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수첩을 안 가져왔네요. 다음에 한번 더 틀어드릴 때 그때 이름을 밝혀드릴게요. 사방이 고요한 겨울밤 혼자 책상 위에 앉아 있으려면 문득 어두운 창밖에서 옛날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제니퍼 존스와 윌리엄 홀덴이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군요. 맞았는데요. 영화 모정의 마지막 장면이 잔잔한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때 흐르던 노래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을 듣고 싶습니다. 하신 대구 북구 대연 이동의 정재환 씨.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Four Aces의 노래입니다. sorriso tornerà tra voi, ma se nessuno mi vorrà, la mia tristezza senza fine tornerà. Love is a many splendor thing.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라플라야, 밤 한 개 속의 데이트였습니다. 우리는 클로드 치아르의 기타 연주곡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곡인데요. 오늘은 카사비앙카로 알려진 이탈리아 가수 마리자 세니아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아, 이 노래는 그리스 영화 레드 랜튼, 붉은 등의 테마로도 쓰였지요. 서울 강서구 화곡일동의 최재원 학생이랑요, 양천구 신정 3동의 류정원 학생들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그동안 컬트 무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과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컬트, C-U-L-T, 컬트 무비가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분들 말고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컬트 무비에 대해서 그 확실한 개념 정리를 좀 해달라 하셨는데요. 학생 애청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방학을 기다리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컬트 무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스웨린.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의 17에서 기로의 손 25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편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다니엘! 제라르! 제라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Wounded Heart, 광란의 사랑 중에서 주연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직접 불렀죠. Love Me Tender였습니다. 90년 깐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Wild at Heart 이 영화는요. 컬트 무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영화인데요. 이렇게 컬트 영화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죠. 이 두 주인공 니콜라스 케이지와 로라 던의 괴팍한 연기, 화려한 색채미, 폭력적인 화면, 이런 아주 실험성이 강한 영화였습니다. 관객을 들리게 하는 잔인한 폭력 뒤에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Love Me Tender를 부르면서 동화처럼 결합하는 두 주인공. 데이빗 리츠 감독은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밝혔었죠. 아, 요즘 영화 관계의 책이라든지 영화 광고를 보면요. 이 컬트 무비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느낌 때문일까요? 컬트 무비를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괴기 영화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컬트 무비란 멜로드라마나 코미디, SF 이런 것처럼 영화의 장르를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CULT, 컬트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종교의 예식, 제사, 유행, 그리고 이교도나 사이비 종교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영화에 적용해보면요. 컬트 무비란 첫째, 이단적인 영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 내용과 형식에 대항하는 그런 영화들을 컬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유럽과 미국에서 컬트 영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전쟁과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유행하고 있었고요. 또 기존의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운동이 격렬했을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화 역시 기존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형태를 거부하는 그런 대항문화, 카운터컬처가 유행했을 때였죠. 이때 유럽과 미국의 젊은 영화인들은요. 이 시기에 영화의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면서 자신들의 생각, 이념, 이런 것들을 영화에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도 그런 맥락에서 완성된 영화죠. 영화 Easy Rider 중에서 Easy Rider의 발라드, 그룹 보리스의 노래입니다. 영화 이지 라이더 중에서 이지 라이더의 발라드, 그룹 볼스의 노래였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오토바이를 타고 남쪽으로 방랑의 길을 떠나는 캡틴 아메리카와 빌리. 이 두 젊은이는 당시 마리화나와 인종 문제,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히피 문화에 찌들은 자신들의 조국, 미국을 찾아서 여행하는 주인공들이었죠. 우리는 누구며 미국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화면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컬트 무비와는 떼놓을 수 없는 컬트 배우죠. 데니스 호퍼가 직접 감독하고 또 주연도 맡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컬트 무비는 이처럼요. 기존 영화가 갖고 있는 원칙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소외된 집단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컬트 무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컬트 무비는 반항적이고 반사회적인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단순히 오락으로 즐기려는 대다수의 관객들은 이런 외화를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아주 소수의 관객만이 좋아하는 영화. 이것이 컬트 무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영화만이 컬트의 자격이 있는 셈이죠. 어떤 영화가 컬트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 시대와 나라에 따라 또 틀립니다. 어떤 영화가 1960년대 시대상을 아주 비판적으로 표현해서 당시에는 컬트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역사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내려질 경우 그 영화는 더 이상 컬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작품성이나 실험성이 강한 영화가 어떤 나라에서는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 작품은 우리에게는 컬트 영화가 되는 셈입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들은요. 우리에게는 컬트 영화인 셈이죠. 그가 감독한 영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는요. 남자로부터 실현당한 새 여인의 고통을 표현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랑은 함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함정에 빠진 여자들의 고통을 마음껏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사랑은 성적인 억압을 가져다주는 장치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 영화의 테마곡 듣습니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스페인 영화 심경쇠약 직전의 여자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컬트 영화는요, 미리 계획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자, 난 이번에는 컬트 영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미리 계획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영화가 컬트냐 아니냐는 것은요, 관객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관객, 이들을 컬티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컬트 무비를 탄생케 한 장본인이죠. 컬티스트들은 다소 광적이고 극단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만 나오면 어디서든지 토론을 벌이고, 또 같은 영화를 몇 번이나 보고 그 영화의 세계에 푹 빠져듭니다. 국내에서의 컬트 바람은 홍콩 영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불을 당긴 작품이 바로 영웅본색이었죠. 홍콩 영화의 판도를 바꿔놓은 영웅본색, 이 작품은요, 국내 첫 개봉되었을 때에는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재개봉관에서 동시상영 프로가 되면서부터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는 주인공의 옷차림, 행동, 이것들을 모두 모방하는 것이 유행이었었고요. 이 영화를 수십 번이나 봤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주윤발 신드롬까지 생겨났고요. 그 후에도 개봉관에서는 실패했지만 후에 입선전으로도 작품의 진가를 발휘한 천녀유혼이라든지 열혈남아, 이 모두가 홍콩 영화붐을 일으킨 컬트 무비들입니다. 자, 영화 영웅본색 중에서 듣습니다. 펀샹 웨이 라이러즈, 장고잉이의 노래입니다. 不会知，不会知。 왔네요. 어쩌이고 아까이시 一心一意奔向那未来日子，我以后陪你寻觅可故事，无谓问我伤心事，无谓去想不再是往事。 有时，有阵时，不得已，中间经过，不会知。 向未来日子 영화 영웅본색 2의 주제가를 장국영이 광동어로 불러드렸습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속성 때문인지요. 이 컬트 영화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평을 듣습니다. 보수적인 평론가와 관객들에게는요. 문제아로 취급받지만요.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가 막힌 영화로 찬사를 받습니다. 토요일마다 나와서 영화의 새로운 그 감성법을 알려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저주받은 걸작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영화이론과 평론가들을 무시하는 영화. 이것 역시 컬트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패션 사진작가 출신의 감독 주스트 자킹의 엠마뉴엘 부인은요. 그 화려한 영상이 일품인 영화입니다. 발표 당시에는요. 성에 관한 자유의식이다. 아니다. 단지 포르노 속 영화일 뿐이다. 이렇게 찬반 양론을 일으켜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입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작품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라스트 탱고 인 파리스 이 영화 역시 72년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반응을 몰고 온 영화입니다. 평론가들 사이에서도요. 최고의 평과 최악의 평이 쏟아졌었는데요.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는 두 남녀의 사랑, 그리고 마론 브란도와 여배우 마리 슈나이더의 좀 지나친 알몸 연기,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자, 영화 Last Tango in Paris의 테마 듣습니다. 프란시스 레이 오케스트라입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테마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아, 우리 극장에서 개봉될 때는 웨스턴 이런 제목으로 개봉이 됐었죠.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이런 영화로 성공한 뒤에 미국으로 진출한 감독 세르지오 레오네의 작품이죠.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헨리 폰다, 찰스 브론슨 이런 성격파 배우들이 출연했었는데요. 영화는 다소 느린 템포로 진행됐었지만 레오네 감독의 영화 세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그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카메라가 쭉 쫓아갑니다. 이런 카메라 기법과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이 아주 잘 어울렸었는데요. 보통 착한 미국인을 대표하는 헨리 폰다가 여기서는 악역을 맡아서 펼치는 연기, 그것도 무척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인정받는 컬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오늘 이제까지요. 컬트 무비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컬트 영화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네요.